안녕하세요. 아, 종호의 만나요. 월요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언제나 그 첫 번째를 시작하는 날은 항상 뭔가 설레기도 하고 때론 또 주말에 보냈던 그런 눅눅함들을 벗어버리고 싶은 기분이 드는데 이럴 때 항상 찾아오시는 우리 나물 박사 남영근 목사님의 나물 이야기와 또 신앙에 대한 또 상담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예, 한 주간 또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어제 주일 잘 지냈고요. 예, 매일 뭐 월요일 아침은 뭐 아주 모든 사람에게 아주 발랄한 그런 아침이죠. 아침을 시작하는 데서 어쨌든 이제 정오가 됐는데 우리 이맘때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주말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아 이제 뭔가 좀 맛있는 게 생각나고 싶고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예. 어떤 나물에 대해서 오늘은 뭐 한국 분들이 가장 좋아하기도 하고 잘 아는 그런 나물 한 가지 또 뉴질랜드에서 의외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나물 구절초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구절초. 예. 많이 들어봤어요, 사실 구절초라는 이야기는. 그렇죠. 예. 어떤 나물이죠, 이게? 구절초는 뭐 흔히 그 이제 한국에서 혹시 웰컴 투 동막골이라고 한 영화 보셨어요? 아, 예, 기억납니다. 보면 이제 어떤 여자아이가 귀에 이렇게 하얀색 꽃을 이렇게 꽂아 놓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네네. 그렇죠. 그 꽃이 바로 구절초인데 한국에서는 흔히 이제 들국화라고 이렇게 어렸을 때 얘기했어요. 아, 길거리, 그러니까 거리를 이렇게 갔다 보면 이렇게 피어나는 길 말고 이제 산에 산 능선이 같은 데에. 제가 초등학교를 서울에서 다녔거든요. 네. 그런데 그 학교에서 집에 오는 길에는 그 산을 들려올 수도 있어요. 약간만 살짝 비켜오면은. 근데 논길을 지나고 산 빌타를 지나고 이렇게 서울인데도 그런 학교를 다녔었거든요. 가을에는 예, 산 그 절개지가 있는 데 쪽에 꽃이 많이 피어요. 가을에 여러 가지, 특히 가을에 여러 가지 이제 들국화들이 많이 피죠. 근데 사실은 들국화라는 꽃은 없어요. 그냥 가을에 피는 숙부쟁이나 감국이나 구절초나 이런 것들을 다 하나로 해서 들국화라고 하는데. 아, 우리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기에는 들에 있으니까. 예예. 그래. 근데 피는 국화 종류의 그런 모든 것을 들국화. 그런데 이제 구절초가 그 중에 하나예요. 아, 하나구나. 네, 예. 이 구절초를 표현하는 뭐 시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아, 뭐 준비하셨다고. 그렇죠. 뭐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구절초는 워낙 그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 뭐 시 소재로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이용되고 있어요. 제가 오클랜드에 있는 도서관에서 한글로 된 소설책을 하나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소설책 제목이 구절초였어요. 제목이 예. 구절초. 예. 그리고 이제 또 그 안도현 시인의 그 시에 보면은 구절초가 들어가는 구절초의 북쪽이라고 하는 그 시가 있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멋있는 BGM 하나 깔아드릴게요. 아, 예. 제가 네네. 제 목소리로. 네. 아하, 이거 좀 한번 해보죠, 뭐. 흔들리는 몇 송이 구절초 옆에 쪼그리고 앉아본 적이 있는가? 흔들리기는 싫어하다가 아주 한없이 가늘어진 위쪽부터 떨어진 것 본 적 있는가? 그러다가 꽃송이가 좌우로 흔들릴 때 그 사이에 생기는 쪽방의 가을 햇살이 잠깐씩 새들어 살다가 떠나는 것 보았는가? 구절초, 안고 살아가기엔 너무 무거워 가까스로 땅에 내려놓은 그늘이 하나같이 목을 길게 뻗고 하나같이 북쪽으로 섭도록 열게 뻗어 있는 것을 보았는가? 구절초에 사무치는 북쪽을 보았는가? 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되게 서정적이면서도 뭔가 애절함이 묻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제가 저는 이 시를 듣고 그 뭐 이게 이 안도현 시인의 이게 의도하고는 맞을지는 모르죠. 제 개인적으로는 왜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네네. 왠지 만나지 못한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네, 그런 마음도 있고 뉴질랜드에 와서 다시 이 안도현 시인의 구절초의 북쪽이라는 시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제 뉴질랜드에서 이민 생활하시는 우리 교민들은 저도 그렇지만 너무 남쪽으로 내려와 있잖아요. 그럼요. 8,000km 떨어져서. 예. 그래서 북쪽이 너무 그리울 때가 있어요. 아, 북쪽에 네. 산화도 그립고 들국화 이 구절초가 피어 있는 무엇보다도 북쪽에 두고 온 우리 부모 형제들이 그립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도현 시인의 그 하나같이 북쪽으로 섭도록 열게 뻗어 있는 것을 보았는가, 목을 길게 뻗고 그 사무치는 북쪽을 구절초에 사무치는 북쪽을 보았는가, 이렇게 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부모 형제들 생각이 많이 나네요. 네, 저도 예, 지금 네, 두 분 많은 친구들 생각나네요. 예, 사실 이 왜 그러냐면 구절초라고 하는 이 식물의 꽃말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아,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그래서 북쪽에 멀리 두고 온 어머니가 더 많이 생각나게 하는. 그리고 한문으로도 이 구절초는 선모초라고 해요. 선모초. 네. 그러니까는 그 꽃말에도 그렇고 그 한문에 내 그 선모초라는 이름에도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렇게 같이 담겨져 있어서 많이 이렇게 어머니의 사랑이나 어머니를 그리워하게 하는 그런 꽃 같습니다. 이 꽃이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있으면 뉴질랜드에도 흔히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뉴질랜드에는 원래 이게 자생하던 것이 아니고 유러피안들이 이제 뉴질랜드에 정착을 하기 시작하면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가지고 들어온 건데. 아, 그럼 외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렇죠. 한국에도 보면 이제 뭐 전라도 정읍이라든가 이런 데 가보면은 구절초 축제 같은 걸 하거든요. 그때 보면 굉장히 산능성이 하얗게 구절초가 펴요. 근데 그 구절초의 품종하고 뉴질랜드에서 지금 자랑하고 있는, 자생하고 있는 구절초하고 품종이 같아요. 같아요? 예, 같은데 이 뉴질랜드에 있는 이 구절초는 사실은 저먼 카모마일이라고 하는 그런 품종이에요. 저먼 카모마일 많이 들어봤는데. 카모마일이죠. 뭐 카모마일 하면은 키위들도 깜짝 놀라면서 다 안다 그랬죠. 제가 이렇게 구절초를 뜯고 있으면 키위들이 와서 그 뭐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이게 카모마일이다 그러면 깜짝 놀래요. 카모마일이 이렇게 들에 있었냐고 그러는데. 사실 이제 키위들이 카모마일 차를 많이 마시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카모마일이 종류가 참 많아요. 이탈리안 카모마일도 있고 저먼 카모마일도 있고. 근데 이 저먼 카모마일은 또 영어로는 옥시데이지라고도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옥시데이지. 네, 옥시데이지라고도 불리는데 굉장히 뭐 다양하게 사용해요. 차로도 마시고 또 건강 보조 식품으로도 사용되고 있고 뭐 아이스크림 재료도 쓰이고 비스켓이나 파이 만드는데도 키위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아, 한국에서도 이 구조초를 그 먹기도 하지만 약초처럼 여기는 것도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사실은 그 나물보다는 나물은 일부 사람들만 이렇게 드셔요. 대신 이 구절초는 이 나물보다는 약초로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러니까는 선모초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한방에서 쓰이는 이름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경동시장 같은 데 가면 약재 상가에 가면 구절초 뭐 많이 나오고 환으로도 많이 만들어져 있고 그렇죠. 이게 어떤 효과가 있길래 이런 것들이? 이 구절초는 사실 제가 자료들을 쭉 보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이 여성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식물이 아닌가. 아, 여성을 위해서 만든 식물? 왜 그러냐면 이 구절초는 그 여성의 그 부인과 계통의 어떤 질환에 굉장히 탁월한 그런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신혼 때에 이제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그런 네. 여성분들이 이 구절초를 드시면은 그 이제 자궁 안에서 착상이 잘 된다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네. 또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인과 계통의 질병 같은 데에 이렇게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구절초를 많이 한방에서는 여성들을 위한 그런 약재료로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꽃말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 얘네들은 어떻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어머니의 사랑으로 찾나요? 아니면 얘네 생김새를 좀 묘사를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 이제 생김새라는 거는 네. 뭐 꽃은 네. 망초꽃하고 거의 비슷해요. 아, 망초꽃은 꽃 잎이 하얀색이고 꽃술이 노랗다고 그래서 제가 마치 계란 후라이를 해놓은 것 같다고 그래서 계란꽃이다 이렇게 네. 설명을 드린 적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쑥갓이나 이 망초꽃보다는 좀 사이즈가 크기가 커요. 구절처럼. 그렇게 보면 돼요. 하얀색 꽃잎에다가 노란색의 그 꽃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뭐 정말 더 정확히 보시려면 네. 웰컴 투 동막골 영화를 한번 다시 보셔야 되겠네요. 그 어린 소녀가 귀에 꽂고 이렇게 손에 마니작마니작했던 그 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들여나가면 구절초는 사실은 이게 크게 나물이 크게 막 번지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찾기가 참 천천히 찾아봐야 돼요. 아, 이게 크게 자라진 않나 봐요. 예, 그리고 구절초가 다른 그 풀들하고 이렇게 섞여 있으면 제가 몇 번을 가르쳐줘도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구분을 잘 못해요. 그래서 한번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구절초에 대한 모습을 어릴 때의 잎의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좀 보고 책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아니면 혹은 뭐 저와 같이 동행해서 한번 확실하게 한번 현장 학습을 해보면은 좋겠죠. 네, 저희가 그래서 그 저희 그 웹사이트 www.spmtv.kr에서도 영상으로 우리 나물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는데 네네. 그 영상을 통해 보시면 또 아, 네, 맞습니다. 좀 자세히 좀 더 볼 수 있으니까 네네. 생김새 같은 그런 네, 확실하게 설명을. 이렇게 볼 수가 네. 있어요. 뭐 어쨌든 그 구절초를 언제 따 먹으면 제일 좋나요? 시기라고 해야 되나요? 언제? 시기는 사실 이제 봄에 새순이 날 때 어린 잎이 가장 좋죠. 근데 이제 한방에서는 뿌리부터 꽃까지 다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절초라고 하는 그 이름이 뭐 한국에서 음력 9월 9일 정도 되면 이 구절초가 가지가 9개 마디로 이렇게 번진다. 그때가 제일 약성이 좋다. 그래서 이제 구절초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한방에서 약재료로 쓸 때나 그렇고 우리가 나물로 먹을 때는 아무래도 어린 잎이 때가 좋겠죠. 그러려면 이제 한국에서는 봄이고 뉴질랜드에서는 이제 지금 정도부터 뉴질랜드에서는 나물을 채취하려면 봄나물 그러지만 한 시즌을 조금 앞당겨서 봐야 돼요. 겨울이 깊어질 때부터 들에 나가면 들이 파릇파릇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8월이 여름이지만 네. 이 뉴질랜드는 겨울이잖아요. 네. 지금 나가면 제일 잘 그렇죠. 맞겠네요. 예. 참 신기한 거는 뉴질랜드에서 소나 양이 그 출산을 할 때 보면 새끼를 낳을 때 보면은 겨울이거든요. 아, 겨울철에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겨울에 뉴질랜드의 이 초원은 파릇해져요. 새로운 풀들을 내고 싱싱한 먹을거리를 풍성하게 내주기 때문에 이 동물들도 자기 새끼들을 낳아서 키워야 될 때가 언제라는 것을 잘 알아요. 가장 새롭고 가장 풍성해질 맞습니다. 그 시기에. 예. 그래서 이 나물도 봄에 기다렸다가 가면은 오히려 늦을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뉴질랜드가 날씨가 좋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는 꽃이 피고 씨가 맺혀졌는데 또 옆에서는 또 새로운 싹이 어린 싹이 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1년 12달 사실은 나가도 나물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가장 좋을 때는 겨울 중순부터 봄에 이르기까지가 가장 어린 잎을 채취하기가 좋다고 하겠죠. 나물마다 좀 다르겠지만 구절초 같은 경우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어머니의 사랑, 우리 목사님의 그 시와 함께 우리 구절초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마지막 우리 구절초를 우리 이제 나물을 찾아보고 싶어 하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구절초는 사실 이제 들에 나가면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도 이렇게 보면은 길가에 하얗게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자동차 도로가에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뜯지 마시고 자동차 매연 같은데 오염될 수 있으니까 조금 외진대로 들어가면은 구절초가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주변에 항상 어린잎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다가 꽃이 많이 피었다. 그러면 다음 시즌을 그 시즌을 가보면은 거기에 또 많이 새롭게 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나무를 뜯으러 갈 때는 두 분이서 한 친구분하고 같이 가면은 서로 이야기도 하고 서로 알고 있는 지식들을 교환하면서 재미있게 채취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뉴질랜드에서는 뭐 사실 구절초를 그렇게 많이 욕심내서는 채취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나가면 한 가족이 한두 끼 먹을 양은 충분히 어디서든지 채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물도요, 뭐 욕심내서 뜯으려고는 절대 하지 마세요. 한두 끼 먹을 양만 뜯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게 뭐 저장해 놓으면 또 수분이 빠져서 질겨지고 또 묻혀놔도 사실은 나물은 한두 끼 묻혀서 한두 끼 딱 먹어야지 제일 맛있어요. 오래 놓고 막 여러 끼를 먹게 되면은 벌써 맛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군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 구절초에는 비타민 C도 많고 또 철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에 구절초를 또 채취해서 드시면 참 좋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정말 그 구절초가 뭐 뿌리부터 꽃까지 뭐 다 사용한다고 하셨고 또 우리 카모마일 하면 사람들 다 차로 많이도 유명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효과도 있고 뭐 좋지만 딱 먹을 수 있을 만큼 적당하게 먹을 수 있는 아마 어머니의 정말 사랑이나 꽃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지나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고 정말 꽉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 그 가족들의 행복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나물이 아닌가 생각을 그리고 합니다. 그리고 구절초는 향이 굉장히 강하기도 하지만 좋아요. 강한데 너무 거부감이 있는 그 강한 것이 아니라 기분 좋게 강한 거 있죠. 그래서 사실 구절초를 나무를 묻힐 때는 굳이 다른 뭐 마늘이라든가 이런 향신채소를 안 넣어도 구절초 자체로만 간장으로만 아니면 소금으로만 간을 하든지 아니면 쌈장으로만 살짝 넣어서 간을 하든지 이렇게 간만 맞으면 아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나물이기도 해요. 향이 좋기 때문에 옛날 한국의 어머니들이 이거를 그 천연 방향제로 이렇게 썼어요. 요즘은 우리가 그 화학적인 방향제 때문에 많이 문제점이 있잖아요. 자동차에도 네네. 그렇고 집안에도 그렇고. 근데 이 구절초가 항균 작용도 좋고 항균 작용도 좋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 어머니들이 구절초 이렇게 말린 거를 요 한 움큼 베개 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었었어요. 가재 같은 데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러면은 잠잘 때도 좋은 향이 나고 그래서 잠도 숙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줬죠. 네, 지금 당장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나가셔가지고 마당이나 들에 또 운동하시면서 또 친구분들이랑 또 가족들이랑 하시면서 한번 구조조 찾아봐서 저희 집 뒷마당에도 이렇게 한 무더기가 이렇게 피어 있는 것을 나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구절초를 뿌리채 캐다가 집에 가든에다가 심어 놓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이게 계속 자라나요? 네, 굉장히 잘 번지고 또 1년초가 아니고 뭐 계속 해가 나면서 뿌리로 이렇게 번식해요. 씨로도 번식하지만 뿌리로도 이렇게 번식하면서 하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갖다 심어 놔도 또 여러 날 지나면 여러 해 지나면 많이 이렇게 번지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구절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우리 정말 맛있는 또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 주에도 우리 그 나물에 대해서 또 새로운 나물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광고 듣고 저희 신앙상담 돌아오겠습니다. 인간과 자연환경의 조화, 정직과 신뢰, 뉴질랜드 SYK건설 타일, 방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인정받는 SYK건설. 앞으로 교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함께 성장하는 기업 SYK건설. 이케아 카페, 이케아 공부방, 이케아 침실. 우리 가족의 하루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이케아 수입 매장 스웨디시 퍼니처 77 브로드웨이 뉴마켓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쇼핑 523-5232. 집 살 때는 247-4989, 땅 팔 때도 247-4989, 부동산은 강변시계 4989, 우리 함께 해요 이사철은 4989. 전화하세요. 021-247-4989. 나의 매일을 주님과 걸어가요. 내 아버지 되신 주, 내 모든 것을 아시죠. 주님의 말씀을 붙삼아 내 삶을 그리네. 주가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내 발을 보게네. 틀림없이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네, 광고 듣고 들어왔는데 오늘 신앙 상담 진행할 건데 오늘 또 특별한 손님을 또 게스트를 모셨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아마 우리 그 아하 정오의 만나요를 진행하실 우리 줄리아. 줄리아를 모셨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줄리아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줄리아님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 목사님 첫 번째로 이렇게 또 줄리아랑 월요일이 이래서 좋은가 봐요. 그러네요. 네. 저는 특별히 또 오늘 목사님을 뵈니까 더 즐겁네요. 아, 그래요? 앞에서. 오늘 신앙상담 들어왔는데 저 신앙상담 우리 줄리아께서 오늘의 사연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오클랜드에서 한인교회와 키위교회 중에 어디를 다녀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사람에 치이고 싶지 않아서 키위교회를 다니고 싶기는 한데 사실 언어 문제도 문제지만 한국 분위기하고 다른 것이 또 어려울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제일 큰 문제는 사람들로 인한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아서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독자의 내담자의 사연을 그 우리 홈페이지에서 올라온 것을 한번 보았습니다. 참 굉장히 많은 분들의 고민 사항인데 이분 고민을 통해서 또 같이 문제를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키위교회와 한인교회 중에서 어디를 다녀야 되느냐 하는 그런 고민을 하셨고 왜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한인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사람에 치이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예배도 중요하다고 물론 생각을 하시고요. 근데 키위교회를 또 다니고 싶은데 이번엔 또 언어적인 문제가 또 부딪히고 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여튼 뭐 키위교회냐 한인교회냐 이 선택의 문제를 말씀해 오셨는데 선택이라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많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오늘 아침에 저희 집에서 빵 먹을래요? 밥 먹을래요? 그런데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빵을 먹을 것인가 밥을 먹을 것인가 이런 선택부터 참 뭐 선택의 연속이 우리의 삶이라고 보죠. 그렇죠? 네. 네. 줄리아도 오늘 첫 번째 방송을 해야 될지 듣기만 할지 선택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선택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네, 맞아요. 사실은 우리가 뭐 생활에서도 많은 선택을 해야 되지만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선택을 받았다, 택함을 네. 받았다 이런 네. 용어를 쓰잖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무엇을 통해서 봉사를 하고 섬길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네. 내 선택의 과정들이 또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선택이 그렇게 쉽지, 선택한다는 것이 살아가면서 네.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네네, 뭐 옛날에 한국에 네. 무슨 냉장고인가 세탁기 선전할 때도 순간의 선택이고 네. 평생을 좌우한다 네. 뭐 그런 얘기도 했지만서도 하여튼 뉴질랜드에서 특히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한인교회와 키위교회 중에서 어디를 선택해서 다녀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이 의외로 참 많이 계세요. 네. 예. 예, 저도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저는 뭘 생각하냐면 오클랜드에 한인교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이제 오클랜드에 있는 한인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 교회들의 모습을 한번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교회들의 모습들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 다양성을 이해하면서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우선 오클랜드에 있는 교회들을 분류해 보면은 순수하게 그 우리 한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야말로 한인교회가 네. 있고요. 그렇죠? 네. 예. 이런 교회들의 경우는 대부분이 예배라든가 교회의 구조적인 면이라든가 네. 또 행정적인 면이라든가 목사님의 목양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네. 한국 교회와 되게 같죠. 네. 네. 그래. 아주 비슷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신앙생활에 익숙하신 분들은 그냥 한인 교회가 별 무리 없이 이렇게 다 선택해서 다닐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또는 키위 교회 안에 한인 파트가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이런 교회는 이제 키위 교회가 주가 되는 것이고 네. 또 한인 목회자가 그 키위 교회의 부교역자나 혹은 협력 목회자가 되어서 한인들을 위한 예배나 모임이 따로 있고 네. 또 같이 드릴 때도 있고 연합해서 네. 많이 드릴 네. 때도 있고 또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키위들과 프로그램을 공유하기도 하는 그런 네. 키위 교회 안에 있는 한인 파트가 있는 교회도 있을 수 네. 있고 또 오클랜드에 보면 그 다민족 교회도 있어요. 네. 다민족 교회. 이런 교회는 한인 목회자가 담임인 경우도 있고 다른 타민족 목회자가 담임인 경우도 있고 네. 가보면 뭐 한인들, 중국인들, 뭐 동남아시아 사람들, 키위, 마오리, 막이 다 네. 또 섬나라 사람들 같이 있는 그런 다민족 교회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순수하게 아주 키위들만 보이는 네. 그런 교회가 있어요. 네. 이런 경우는 목회자도 키위고 네. 교회의 소속도 뉴질랜드 교단이고 네. 행정적인 모든 일도 모두 키위 중심으로 해나가죠. 네. 그러나 이런 교회들 가운데서도 또 키위 목사님들이 소수 민족을 향한 배려 차원에서 뭐 예배를 위한 통역 서비스를 해준다든가 네. 아니면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 봤어요. 키위 목사님이 설교 원고를 네. 미리 주는 거예요. 네, 한국 목사님한테요? 아니요, 한국 목사님이 안 계시고 네. 한국인 성도들만 있어요. 몇 사람이 네. 한국인 성도한테 영어로 된 설교 원고를 네. 미리 주고 네. 그걸 집에서 번역을 하든지 아니면 잘 인지하고 와가지고 이제 주일에 설교를 잘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이런 교회에 출석하시는 우리 한인분들도 계세요. 네. 물론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뭐 아무 문제가 없겠죠. 네. 예. 자, 이런 뭐 제가 보통 뉴질랜드에 있는 교회들을 네 가지 형태로 이렇게 구분을 분류를 해봤는데, 네. 이제 오늘 내담자께서 단순하게 한인교회와 키위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를 결정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네. 아, 이 오늘 질문 내용에 보시면 우선 이 내담자의 마음 속에는, 네. 1순위는 한인교회의 마음을 두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나 한인교회를 선택하자니 사람들에게 치고 싶지 않다. 네. 이런 표현을 하셨고, 네. 그리고 키위교회를 차선에 두고 생각하지만 이번에는 언어적인 소통의 문제를 또 말씀하시고, 네. 자, 이런 경우에 있을 때 우리 줄리아님은 뭐라고 대답을 좀 하시고 싶으세요? 쉽지 않죠. 네, 네, 쉽지는 않네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지금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 그렇게 다양한 교회가 있는지는 저는 몰랐어요. 아, 그래요? 교회 수는 많지만, 네네. 뭐 다국적 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예. 뭐 키 목사님이 한국 신도들한테 미리 설교문을, 네. 조금 드려서, 예. 미리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예. 이렇게 한다는 건 저는 처음 들었고요. 예. 글쎄,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 교회를 나가고 있지만, 네. 사람들한테 치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조용히 살고 싶어서 저는 좀 조그만 교회로 옮겼어요. 그러니까는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하고 목사님하고의 그 맞는 그 설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서로가 맞는 게 있다고, 와 닿는 게 있어야지 되지 않나. 네, 뭐 양적인, 네. 어떤 저희가 서로 있으면, 네. 괜찮겠죠. 하여튼, 네. 저는 이 경우에 있어서 한인교회다 또 키위교회다 단정지어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굉장히 저도 곤란해요. 네. 그것보다도 먼저 내담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신앙인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하는 것을 먼저 정리를 할, 네.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한인교회를 다니자니 사람에게 치일까 하냐 하는 염려를 먼저 하시는 것을 보고, 사실은 굉장히 저도 한국 사람이고, 네. 또 한국인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기 때문에, 네. 사실 마음이 사실 무겁습니다. 이런, 네. 얘기를 들으면은. 근데 목사님, 이런 경우가 굉장히 흔하게 주변에서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뉴질랜드 속에서의 한인교회들을 보면은, 네. 이런 문제들이 사실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네. 다 있죠. 네. 사람들에게 여기 치인다라고 하는 표현이 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상해 보려 하지 않아도 어느, 네. 정도는 감이 좀, 네. 잡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교회는 이거를 먼저 알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이는 곳이고, 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네. 혼자만의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네. 아니다라는 것을, 네.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네. 이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 개념이 있어요. 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 속에서 결코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하는 것을, 네. 나타내 보이는 거죠. 네. 저는 키위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하고도 많은 대화를 해봤는데, 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목사님, 네. 키위교회는요, 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그냥 깊숙이 안 들어가면은 모르지만, 네. 네. 거기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겉에서만 뱅뱅 돌다가 말아서는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교회나 목회자의 목회와의 관계 속에서 깊숙이 들어가서 정말 녹익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네. 하다 보면은 틀림없이, 네. 이 치인다라고 하는, 네. 이 표현이 맞게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내담자뿐만 아니라, 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네. 교회를 선택할 때에 생각해야 될 몇 가지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네. 첫째는 사명감이에요. 네, 사명감. 예. 첫째는 사명감. 믿는다라고 했을 네. 때는 네. 반드시 거기 사명이라는 것이 네. 또 따라오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느냐 하면 단순히 그냥 우리를 구원받았다라는 개념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네. 또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네. 하기 위해서 네. 사명감도 같이 주십니다. 네. 그래서 이 내가 교회를 선택할 때 사명감을 따라서 네. 선택을 하는가 네.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사명이라는 것은 근데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들만 사명감이 있는 네. 것이 아니라 아, 네. 뭐 신도들도 사명감을 예, 가져야 되는 거군요. 신도들도 똑같이 사명감을 네. 하나님께서 주셔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또한 은혜 받은 그 대로 주어진 사명을 이렇게 주어지는데 그것을 따라서 감당하는 것이 바로 네.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나는 종교인이냐 신앙인이냐. 네. 많이 들어봤어요. 들었죠? 네. 그냥 우리가 교회만 다니겠다는 종교인의 차원을 분명히 넘어서서 사명감을 가지고 네. 신앙인으로서 아니면 네. 그 이상으로서의 네. 네, 우리 성도들이 네. 돼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하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부담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오늘 이 내담자 사실은 상담을 하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내담자가 여자분인지 남자분인지 네. 나이가 네. 얼마인지 예? 네. 또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는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네. 사실 이런 것을 네. 다 알아야지만이 아. 예. 상담이라는 것이 신앙상담도 마찬가지로 네. 잘 이루어지는데 아. 그런 거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상담을 이루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도 조금 네. 때로는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이 부담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혹시 저기 줄리아님은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있죠. 네. 네 있어요. 사실은 요즘 많은 분들이 뭐냐 왜 큰 교회를 선호하고 하냐면은 네. 아, 큰 교회 가면은 부담이 없다는 거죠. 네. 내가 옆에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도 얼굴을 봤지만 내가 이름을 알 게 뭐야? 이 사람이 누군지 알 게 뭐야? 네. 어? 근데 그거는 착각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저도 한국에 나가면 일부러 이제 작은 교회부터 큰 교회 이르기까지 네. 두루 이렇게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네.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재작년에도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옆에 있는 분이 처음 보는 사람이고 네. 그분이 아우 우리 교회 성도 몇 뭐 구역에 뭔 어떤 소속입니까? 네. 무슨 물어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 그러세요? 뭐 왔는지 가는지 아. 뭐 알 게 뭐야? 그냥 편하게 이렇게 부담감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 아, 그러면은 목사님 여기 뉴질랜드하고 좀 다르네요. 여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근데 유난히 관심을 많이 가져요. 너무 많이 네. 너무 많이 가져서 또 부담스러워서 네.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못 가겠다 하시는 예.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교회를 선택할 때 너무 부담이 많이 돼요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네. 그래서 부담이 없는 교회를 사람들이 찾아가려고 해요. 그러나 네. 저는요 네. 아, 목회자라고 해서 꼭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 부담을 전혀 주지 않는 교회는 바른 교회가 아니라고 봐요.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저는 너무 부담을 줘서 싫었어요. 사실은. 아, 그렇죠. 예. 그 사실은 어떤 분은 아 여기가 너무 그냥 부담스럽게 막 친절하게 친절한 것도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네. 그거는 뭐 사랑이고 관심이죠. 그리고 네. 또 일이 너무 많아서 부담스럽다라고 하는데 네. 또 일이 많은 교회는 일 많이 하면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도 많으면 좀 나눠서 해야 되겠지만 부담감이라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하는 네. 것이고 네.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어느 정도는 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네. 자신의 신앙생활에도 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네.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편안함을 좇아서 교회를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편안한 거.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거는 어때요? 귀찮게 하지 않는다는 얘긴데 예. 그 이것도 목사님 뭐, 말씀 예. 들어보니까 편하면은 신앙심이 좋아지질 예. 않으니까 귀찮은 데를 앞으로는 찾아가야 되겠네요. 아니 뭐 귀찮은 데를 일부러 찾을 필요는 없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뭐 자꾸 편안한 것만을 아니라 뭐 할 일이 있으면 같이 하고 네. 또 하면은 서로 즐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실은 한 현대인들의 특징이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네. 살 수 있을까? 네. 네. 그렇죠? 네. 뭐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편하게 네.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모든 이 현대 어떤 기업 정신에도 인류를 얼마만큼 더 편안하게 네.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네. 기업의 어떤 예, 목표라고 하는 것이 볼 수 있는데 요즘 사람들도 신앙생활하면서도 또 교회생활도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네. 시설이 다 갖춰진 것 같아서 예. 편하게 이렇게 내가 그 시설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 네. 조직이 다 갖춰진 데 가서 내가 조직을 속에서 네. 그것을 내가 어떤 유익만 얻으면 된다. 네. 이렇게 편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네. 내가 한번 상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 편안한 거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많은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네. 기억을 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조금 편안함을 위해서 나도 오늘 무엇인가를 수고를 해야 되겠다. 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굳이 편안한 것만은 좋지는 않을 것이고 네.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건데 뭐냐면 좀 어려운 표현을 해서 좀 죄송한데 네. 교회의 기능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데냐 교회의 기능성과 또 하나는 교회의 지체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기능성과 지체성. 지체성 뭐냐면 예배, 전도, 예. 봉사, 선교, 뭐 교육 이런 네. 것들이 네. 교회의 기능 기능성. 기능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사랑하고 서로 소통하고 예배하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고 네. 예배하 배우고 섬기는 네. 이런 모습. 이것이 교회의 이제 지체성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기능성과 지체성이 잘 조화를 이루는 교회가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다. 네. 이렇게 좋은 교회다. 이렇게 네. 할 수 있어요. 네. 기능성이 조금 부족해도 지체성이 많은 교회가 네. 좋은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네. 한 기능성에만 너무 이렇게 두게 되면은 네.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 두 가지 기능성과 지체성을 가지려면 두 가지를 다 가지려면은 좀 노력이 좀 필요하겠네요. 네네. 앞으로.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자체도 그 편안한 것 이런 것만 부담감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것은 버리고 네. 서로 이렇게 노력해야지만이 이런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내담자이신 분이 여자 성도분 같으신데 네. 성도님 네. 한인교회냐 키위교회냐를 떠나서 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네. 사람이 있는 곳은 어디든 네. 질문에서 표현한 것 네. 한 대로 사람에게 치이는 일이라는 것은 네.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네. 한인교회들도 있을 수 있고 네. 키위교회도 있을 네. 수 있다는 것을 네. 먼저 아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에게 제가 몇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네. 교회가 뭐냐라는 것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하실 필요가 있고 네.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되는 그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 네. 반드시 있을 수 있구나. 가정에서도 식구들하고 부딪히는 일이 있잖아요. 네. 그거 두려우면 뭐 결혼도 뭐 못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교회 내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네. 사람들을 사랑하려는 마음을 네. 이렇게 먼저 길러보시면 네. 좋겠어요. 네. 네?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부딪히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가만 보면은 그 심령 속에 저 사람도 상처가 있기 때문에 자꾸 틱틱거리길 수도 있고 네. 네, 그래요. 그래서 네. 좀 이해하려고 하고 네. 용납하려고 하는 그런 네. 마음을 먼저 가져보시면 네. 그 부딪히는 것, 그 또 이 뭐 뭐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죠? 이 내담자께서 치이는 것 이런 것으로 인한 충격이 훨씬 덜해져요. 네. 네. 네. 서로 흡수력이 있어서 네. 스펀지처럼 내가 스펀지 같은 네. 흡수력을 가지고 있으면 네. 그 충격이 적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서는 만약에 영어가 능숙하고 네. 하자면 네. 저는 키위교회도 얼마든지 좋고 네. 영어가 정말 잘하시는 분이라면 오히려 키위교회로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을 하라. 아. 왜 그러냐면 키위교회가 많이 침체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좋은 우리 한인분들이 네. 가서 키위교회를 이렇게 막 부흥을 할 수 있도록 네. 도와주는 역할을 네. 해야 돼요. 그러려면 영어도 잘해야 되고 신앙도 좋아야 되고 이런 분들이 가셔야지. 그러면 목사님 예. 영어는 그냥 보통인데 키위교회를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좀 뭐 사명이 먼저 앞서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가셔서 뭐 네. 영어는 서툴지만 네. 배워가면서 네. 이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지 뭐가 있겠습니까? 네. 서로 이제 목사님이나 성도들하고 네. 의논해서 하면은 네. 충분히 해나갈 수 있겠죠. 네. 아무튼 저는요, 네. 이 순수한 한인교회가 아니더라도 네. 뭐 우선 이분은 제가 한인교회가 나가는 것이 먼저는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네. 순수한 한인교회는 또 어렵다 그러면 뭐 키위교회 속의 한인교회도 괜찮고 다민족교회도 네. 이런 복합적인 교회도 좋겠다 생각이 네. 들고 아무튼 쉽게 생각하면은 교회는 가정과 같다 이런 네.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네. 식구들하고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뭐 부딪히기도 하고 또한 네. 이렇게 치이기도 하는 일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감내하면서 다 이해하면서 가정생활하는 거죠. 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렇게 하면은 교회 생활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네. 예.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뭐 교회에 대해서 고민할 게 없네요. 일상 가정생활 같이 네.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네 맞습니다. 네. 내 주관적인 것으로만 자꾸 모든 것을 보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예, 그러면서 나도 크고 네. 나도 얻는 것이 있다 생각하면 네. 좋죠. 네. 어떤 분은 이래요. 지금 뭐 밥하는 것이 싫어서 한인교회 못 가겠다. 어떤 분 반대쪽으로 네. 어떤 분은 나는 10번 얻어먹으면서 한 번 하는데 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고 네. 그런 거거든요. 네. 자기 어떤 개념을 좀 바꿀 필요가 네. 있겠죠. 자, 오늘 신앙상담 우리 줄리아와 함께 했는데 어떠셨어요? 첫 방송. 네. 오늘 너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됐어요. 평상시에 제가 궁금했던 점이 목사님이 이렇게 해결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앞으로 더욱더 좋은 교회 생활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그래,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예. 아니 제가 오늘 사연을 혹시 줄리아가 보냈나 그래서 착각이 들 정도로 되게 그 상담 내용에 네. 많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보편적인 그런 고민이에요. 우리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 크리스천들의 많은 부분들이 이 문제로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더 자세한 또 신앙 상담이 필요할 때는 어디로 연락하면 되죠, 우리 목사님? 네, 뭐 우리 남대평양 선교 방송 그 홈페이지에다 글을 남기셔도 좋고 제 전화번호 027-231-5577 027-231-5577 네, 저한테 전화 주셔도 되고 메시지 남겨 주셔도 되고 이메일 myung@hanmail.com IDT 네트로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남영경 목사님과 신앙상담 같이 했고요. 우리 줄리아도 첫 번째 방송이었는데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목사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love.